다시 살아 했잖아. 잊으려고 눈을 감아도 자꾸만 생각난 사람. 미치도록 사랑했어요. 내일이 안 올 것처럼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. 심장이 멈출 것처럼 사랑 그대야.